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는 항상 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내 결정과 내 뜻과 혹은 누군가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고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안심케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한 것도 내가 못한 것도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또 나에게 잘해준 것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죽음조차도 신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외면하고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선택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그것을 예수님께 원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시는 것만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9장, 10장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아섰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났었고 세 번째 얘기하셨을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제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좌우편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면에서 못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자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타고 가실 나귀를 두 제자를 보내서 끌어오도록 합니다. 나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 나귀를 끌어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작정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즉시 보내겠다라고 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일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귀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그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해 놓으셨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선택대로 되어지고 결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의 그 신성으로 나귀를 끌어올 때 일어날 일과 그 모든 결과까지 알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것에서는 실패와 후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 무조건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누구에게든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결코 실패가 되거나 후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길임을 이 나귀를 끌어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선이 될 것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고 제자들이 가야 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 생명, 소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나귀 주인의 반응을 통해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하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니 무조건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내놓으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어떤 거래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은 주님에 의해 사용되어질 그 나귀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지 나귀 새끼가 어떠한가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귀 새끼가 약하든 강하든 나귀 새끼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시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에 나귀 주인은 주저하지도 않고 또 어디에 쓰시려는가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자신이 사용되고 싶은 그런 용도와 방향을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용도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만 이렇게 골라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라마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도구를 선택하시는 그 분의 뜻인 것이죠. 도구는 다만 그 뜻에 순종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임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요,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나에 의해서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고 선택되어지고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반면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지만 항상 후회가 남는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주어진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대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나귀 새끼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귀 주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도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 우리를 쓰시겠다 이것을 아는 신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역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가 자신을 쓰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라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흘러갈 것이고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소원할 것은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더욱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인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